stress on right now. Hey, let's get it. 사랑다운 필요 없던 내가 너를 본 거야. 다른 건 다 관심 없어 지금 너를 갖겠어. 나만 가는 대로 feel me. 널 향해서 가겠어. 지금 넌 여기 있어줘. 시작해. 얼굴과 파란 얘기 길어 서둘러 내게로 move 내게 전해 시간까지.